약속한 거다. 내가 널 내 옆에 있으라면 넌 언제든 있을 거란 약속. 내가 왜 널 찾아왔는지 오직 너 때문이었다는 걸 믿는 거야. 가지마. 옆에 있어. 그래, 옆에 있을게. 미안해서 하는 말이야. 네가 울고 있어 하는 말이야. 숨이 막혀 삼키듯한 말이야. 멍청한 가슴이 서두르는 말 참고 참아보고 막으려 해도 두 손으로 내 입을 막아봐도 내 마음을 써내려 간 듯한 한마디 사랑해 천천히 걸어갈게 한 발 두 발 내게 익숙한 네 발걸음 한 발 두 발 조금씩 멀어져가다 사라져간다 접어 접어 잊혀질까봐 보이지 않는 듯 사라질까봐 1초에도 숨 한 번은 되네 이는 말 멀리 가지마 제발 제발